Fuck all y'all. I don't even know why. Fuck them. Fuck all y'all. Yeah. You and I can still get on the junk time side. 질질끌순 없어 필요해 어떤 변화가 혹시나 혼자서 먼저 상상이 앞서는 거라면 내게 말해줘 견딜 수 없을 거야 너라면 한밤중에 수치에 보낸 messages 맴돌고 있네 please tell me where the exit is 너무 애매해 이제 물어볼게 내게 우리 무슨 사이인지에 대해 Fuck y'all